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괴뢰 육군이 22일 경기도 양평에서 북침을 가상한 병정합동군사 연습에 광분했습니다. 보병과 포병, 공병, 기계화 부대들이 땅크 장갑차, 자행포를 비롯한 각종 공격 무기들로 우리 측 지역을 가상한 지점을 향해 실탄들을 쏘아대고 연막탄을 터뜨리며 점령훈련에 열을 올렸습니다.